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정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강의 안에 20쪽에 있는 두 증인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증인 이야기 11장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읽어주십시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이 11장 말씀 나누고요. 조금 시간이 되면 그 666, 13장에 나오는 666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엑스트라로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따라서 그게 이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으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고요. 그럼 시간이 더 절약이 되겠죠.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11장 말씀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요한계시록 말씀의 주제 무엇이죠? 종말과 교회. 그 달란트 없어요? 목사님, 달란트. 아, 이 점심 때만 되나 보다. 네. 놔두세요. 네. 다음에, 내일 오후에 하겠습니다. 자, 종말과 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말과 교회. 이걸 풀어서 말하면, 종말의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의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 독자들에게 종말 시대에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각성시킴으로 죄송합니다. 말이 막 엉켜가지고 각성시킴으로써 감사합니다.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주고 내가 다 사 먹어야 되겠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시간을 줄이게 돼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뭐 방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 좌표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자, 우리가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을 거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규정했습니까? 심판의 시대다. 심판의 시대. 동시에 구원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심판과 구원 이 둘 중에 다 속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자,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세태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일곱 교회 성도들, 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고 여겨지는 로마 제국의 황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러한 억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종말과 교회,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자, 오늘 11장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뭐 여러 사고를 통해서 또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안전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 1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문맥을 좀 살펴봐야 돼요. 문맥. 이 본문은 특별히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대화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맥입니다.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알고 싶은 것만 하게 되면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다 파악을 못해요. 가장 이 문맥이 중요한 게 성경이고 성경 중에서도 문맥이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많은 경우에 요한계시록을 다 문맥을 자르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겠어요? 예. 사실은 이단을 가만히 들어보면 논리도 없고 뭐 그 어떤 말하고자 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는 그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을 가져다가 막 갖다 짜집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문맥을 따져보면 그 문맥이 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문맥 첫 번째 9장 20절 21절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두 번째 문맥의 11장 15절에 보면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본문이에요.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심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복습.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 세 개가 나오죠. 뭐뭐뭐, 인, 나팔, 대적. 이거는 갈란띠를 걸기에는 너무 싼 거, 너무 쉬워요. 예, 그래서 그냥 묻지 않았습니다. 인과 나팔이 되죠. 자, 이 세 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림 또 재림까지. 세 번 반복해서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그야말로 이 시대를 통찰하는 그 요한의 해석이에요. 이 시대는 심판의 시대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여기에 인과 마팔과 대접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동일하게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포함하여 세 번 반복해서 심판의 시대라는 것을 강조해서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번 기회는 이 심판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40일간 묵상여행 혹시 사셔서 묵상하셨나요? 한번 사신 분. 와 훌륭하시네요. 근데 안 사신 분들은 네, 꼭 사십시오. 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제안을 했어요. 수련회 오기 전에 그 책을 묵상하고 오면 참 좋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제가 평신도를 위해서 굉장히 쉽게 큐티식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묵상을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거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증인 이야기는 나팔 심판의 여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시대에. 두증인 이야기의 결론적 내용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심판의 시대의 교회가 어떤 역할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이제 두증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맥의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21절. 여섯째 선사가 나팔을 분매 이렇게 시작하고 쭉 내용이 전개된 다음에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일단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반응이 20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반응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 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듣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죠.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찌 감히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도둑질, 음행, 예? 살인, 복술 이런 죄악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심판의 목적이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 그러니까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 목적이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방 나라를 향해서 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회개합니다. 근데 열방을 향한 심판은 한 번도 심판하는 경우가 아 회개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은 그 목적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예가 없습니다. 회개한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 회개 한번 했었죠. 요나서에 심판해서 회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심판할 거를 요나가 가서 미리 경고하고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 외에 이방 나라들이 회개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 패턴에 의해서 오늘 본문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심판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불신자예요. 심판의 시대. 지금이 심판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심판 아래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구원의 범죄에 속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 본문에서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유는 회개가 목적이 아니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줘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사악한가. 그러므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맥이고요. 두 번째 문맥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11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네. 자, 여기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일곱째. 어떻게 됐죠? 결과가? 세상 나라가?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말로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방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던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도리어 살인하고 복수라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죄를 계속 지속적으로 자행했던 그런 그 당사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세상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궁금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을까?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참 가사가 좋았어요. 예, 가사 기억하세요? 마지막 찬양, 마지막 가사. 예? 뭐였죠? 가사가?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뭐 그런 주제였어요. 굉장히 오늘 본문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이 본문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그 완악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까? 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맥이에요.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 10장 8절부터 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까지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까지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간단히 요약하면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실 두루마리가 아니고요. 네. 이 번역을 두루마리라고 이 개역 개정을 했는데 원래는 책이죠, 책. 근데 이제 사실은 직역하면 두루마리예요. 옛날에는 책이 지 두루마리로 돼 있었으니까. 사실 두루마리로 책 읽으면 되게 불편하겠죠. 저 끝에 있는 걸 읽으려면 다 펴야 돼. 근데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책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00년 정도인가? 그 정도. 1000년이면 얼마 안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만든 걸 생각 못 했던 거예요. 재본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다가 먹습니다. 먹는데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예. 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비슷한 게 구약에 한번 나오죠. 기억하실란가 모르시겠다. 예. 우리 청년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응? 네. 우리 이 40대, 50대 이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는 딱 한 번씩 딱 나와요. 아직 뭐 아직 뭐 살 날이면 창창하니까 기회는 많습니다. 네, 에스겔 3장에 보면 이 비슷한 경험을 에스겔이 합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아다가 책을 먹습니다. 먹는데 입에서 매우 달다고 그래요. 자, 이 에스겔이 그렇게 책을 먹는 이유는 이 선지적 부르심에 대한 하나의 그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컬링 세러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가 참 선지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라는 것을 내세울 만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에스겔이 책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보냄받은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한 동일한 퍼포먼스가 지금 요한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입에서는 달다라는 것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기술에게 본문에 보면 입에서 달고 배에서 어떻다? 쓰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송이 꿀보다 달다라는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와, 굉장히 솔직하다. 말씀 읽을 때 야, 정말 재밌다, 정말 흥미롭다, 은혜롭다 이런 경험 없어요? 아, 그게 달다는 것이지. 아니, 이게 설탕을 초콜릿을 먹듯이 그렇게 진짜로 단다는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 달다는 것은 여러분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송이 꺼보다 달다, 더 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설탕을 먹듯이 사탕을 먹듯이 그렇게 달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맛있다, 은혜롭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아이, 천 원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는 하나 더 플러스가 돼요. 배에서 쓰다 그래요. 이건 또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대충 상상이 되죠? 뭐예요? 자, 천 원. 네, 얘기해 보세요. 김아람, 형제님. 아니, 앉아서 얘기해도 돼. 일단 맞추면 나올 거예요. 못 맞추면 앉아있고. 쓰다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왜 받아들이기 힘들까? 아니, 그러면 지금 요한이, 아, 본인 입장에서 가지 말고 요한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서 굉장히 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배에서 써요. 그럼 요한이 말씀 받기가 어려웠을까? 요한 일단 말씀 받아 달다는 건 뭐냐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쓴 거야. 자, 앉아 계세요. 왜 쓸까? 네, 저 뒤에. 와, 맞습니다. 5천 원. 오세요. 훌륭하십니다. 아. 여러분 부러우세요? 네. 자, 여러분. 네, 그렇죠? 뭐 중요한 말씀 나눴어요? 아, 예.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예. 자, 보신 것처럼 말씀을 먹을 때, 읽을 때, 들을 때 굉장히 기쁘고 깨달아질 때 어떤 그 은혜가 체험이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또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 때가 있냐면 순종할 때 기쁨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순종하는 과정에서 쓴맛이 있어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쓴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단맛, 쓴맛 보고 계신가요? 아, 단맛은 있는데 쓴맛은 없다. 그거 괜찮아요. 예, 네, 근데 단맛은 없는데 쓴맛만 있다. 그거는 조금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단맛도 모르고 쓴맛도 모른다.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네, 맛이 간 사람이다. 맛이 간 사람이다. 박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네, 너무 이렇게 딱 맞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본인한테? 여러분 어느 날 맛이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교회 다니는데 이게 뭐 단맛을 보는 건지 쓴맛을 보는 건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술 얘기가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도대체가 뭐 무슨 맛이야? 단맛도 모르고 단맛도 모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쓴맛도 모르겠죠. 우리 신안교회 청년 여러분 정말 단맛 쓴맛 다 보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이 소금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비참해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가장 비참해져요. 네. 세상에 비웃음을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금이 소금 맛을 짠하고 내면 예,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동의가 되시나요? 네.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잘 이렇게 그때그때 예,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 지금 그런 그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너가 단맛도 있지만 쓴맛도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의 이 예언의 사역, 예언하여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하는 것 아니라고 그랬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다.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대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사역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사역은 목사님들만 해요? 전사님만 하나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샘플 요한을 이렇게 대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그거 얘기할 거예요. 이것이 누구한테 트랜스포가 되는지, 누가 이것을 계승해야 되는지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맥입니다. 아직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문맥 네 번째, 1절, 11장 1절 2절. 자,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네.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아는 거 나왔습니다. 42달. 42달을 날수로 계산하면 며칠? 자, 그렇습니다. 1260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역시 학습의 능력이에요. 야, 처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는 막 빡빡했어요. 깝깝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이 지식의 공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편해요. 1260일. 우리 여기 세 분은 들을 기회가 없었죠? 죄송해요. 지금 복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260일은 그냥 상징적으로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다. 그렇게 결론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음 다 하죠? 나중에 저기 녹음 들으시면 첫날 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2달. 그러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나타내준다. 그렇게 여기서 일단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1절, 2절 이 본 말씀을 다시 요약합니다. 일단 측량하는 부분하고 측량하지 않는 부분하고 나누죠. 자, 측량하는 부분은 성전 아니에요. 측량하지 않는 부분은 성전 방마당입니다. 그런데 측량하지 않는 부분은 누구에게 내어줍니까? 이방인들에게 내어줍니다.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절대로 못 들어와요. 자,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를 들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잖아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들어오면 여러분, 고대 국가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상대국을 이렇게 침공할 때는 반드시 신전에 들어가서 신상을 무너뜨려요. 예.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신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그 군대가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그릇을 가져가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전에다 그릇을 넣습니다. 어쨌든 이 신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고 일반 그 당시 고대 국가에는 신전, 그렇죠? 예. 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까지 왔을 때는 어디까지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성전 안까지 들어옵니다. 자, 이 신상을 무너뜨릴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 안에 가장 값진 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가져와요. 예. 전쟁에서 자기만 안 죽으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전리품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좋은 리더는 뭐냐면 그 뺏어온 전리품을 일반 병사들에게 다 나눠주죠.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다윗. 그래서 이 병사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안 그런 지도자는 자기가 다 착복하죠. 자, 어쨌든 이 그 이방 나라가 성전을 쳐들어왔다고 할 때 성전 밖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성전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상식적인 상황을 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살짝 바꿔요. 어떻게 바꾼다고요? 이방인들이 성전 밖 마당만 짓밟습니다. 절대로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자, 이런 구성 뭘 의도하고 있을까요? 자, 자 이리 와서. 네, 천원 여기 달란트 있는데. 네, 이리 오세요. 나와서 바이크 잡고 한번 조교, 임시 조교로. 네. 오늘의 교회라고 했는데 네? 오늘의 교회라고 했어요. 네. 일단 저기 그 장려상 이 나온 용기의 장려상. 네. 아, 그 얘기는 너무 좀 그 빨리 성급했고요. 자, 일단 이 성전 안하고 성전 바깥 마당하고 전부 합쳐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자매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 조금 제가 더 보충 설명해드릴게요. 성전 안하고 성전 바깥마당 전체를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성전 바깥마당은 교회의 겉모습, 성전 안은 교회의 내면의 세계.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공동체, 공동체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핍박과 어떤 공격도 교회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이 이 그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42달은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나타내주겠죠. 네, 상징적으로 그 숫자를 표현해 주겠습니다. 자, 초림부터 재림까지 존재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으므로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악의 세력도, 어떤 이단도, 신천지도 교회를 흐트러놓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흔들린 것 같아요. 잠시.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므로 절대로 이 세상에서 소멸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앞에 요한이 예언의 색을 감당할 때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이런 이중적인 특징하고 매우 비슷하죠. 그렇죠? 예, 쓴맛이 뭐냐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예요. 단맛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예요. 자, 뭔가 이게 일관성 있는 그런 내용을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문맥. 자, 이 문맥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3절부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 본문은 두 개의 어떤 문학적인 그런 장르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비유. 또 하나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해줘요. 자,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 그 비유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좋은 이웃이 되라. 그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고 계시나요? 네. 어느 날 그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굉장히 그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 기름을 발라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두랫돈을 주면서 잘 치료해 달라고 잘 맡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상한 의미를 자꾸만 부여해요. 자,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 시험받아 세상으로 타락한 거다. 그래서 이제 막 상처받고 부상당한 거. 그래서 이제 시험받아서 뭐 인생이 망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기름을 발라줬다. 성령을 발라준 거다. 아, 성령의 기름이다. 그 다음에 영안으로 데려갔다. 교회로 데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랫돈 준 거 헌금된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의 하나하나 항복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걸 알레고리라고 말해요. 그런 해석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 그렇게 해석하도록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의 이야기는 좋은 이웃이 되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두중인 이야기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에다가 상징적 의미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자, 이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절 4절. 내가 나의 두중인에게 권세를 준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은 언제 입어요? 회개할 때, 또 회개를 촉구할 때 굵은 베옷을 씁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1260일 또 나왔습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바로 앞에 42달하고 똑같은 기간이에요.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자, 여러분, 이 두 촛대라는 말 요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무슨 뜻이에요? 촛대는 뭘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본문에 두 촛대다. 자, 일곱이라는 숫자가 둘로 바뀌어 왔어요. 왜냐하면 두 증인, 요 둘이라고 하는 숫자랑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1장 20절에서는 일곱 촛대라고 한 것을 여기서는 두 촛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와 이 증인이라고 하는 요 것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죠. 네? 예. 네.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구약에 보면 증거가 성립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 몇입니까? 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보내셨죠. 증거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두 명씩. 자, 여기에 두 증인, 바로 증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을 뭐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냐면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방금 촛대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서 증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두 증인, 바로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교회.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스가랴 4장에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만들어내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일컬어서 두 감람나무다 그래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누구? 왕과 또 제사장. 왕과 제사장. 자, 이 두 감람나무를 두 증인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증인은 곧 뭐라는 뜻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증인,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떤 성격의 교회?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런데 두 감람나무에 의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교회. 자, 그런 두 증인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어요? 굵은 배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의 성격을 이렇게 또 특징 짓고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이에요. 회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것이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 자, 이 5절과 6절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구약의 두 인물을 딱 한번 여러분들이 뽑아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으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구약의 두 인물 누구 누구? 엘리야와 모세. 네. 여러분 훌륭하시네요. 이런 것도 다 하시고. 네. 여러분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리도록 그렇게 표현을 적절하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증인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의 그런 역할을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엘리야와 모세일까요? 구약의 그 많고 많은 인물 가운데 왜 엘리야와 모세일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고요.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등장했던 구약의 두 인물 역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거기서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감당했던 선지적 사역을 성취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세요.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신실하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선지적 사역을 그 다음 이어서 계속 계승할 그 주인공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서 이 두 증인을 특징짓는 구약의 인물로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상을 향하여 배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야와 모세의 선지적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7절과 8절에 보면 그들이 증언을 다 마칠 때 무적에게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죽임을 당하는데 어디서 죽임을 당하죠? 네?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바로 그곳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죠? 자, 증거하는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 죽음의 자리까지도. 아멘이십니까?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부담스러운데. 솔직히. 예. 네. 여러분, 신앙은 이 부담부터 시작해야 돼요. 정말 부담스럽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솔직히 부담스러운데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부담 갖고 살고 싶어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 부담이라는 걸 살짝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오늘 이 7절과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뭐냐, 정말 공동체가 뭐냐, 정말 교회 공동체란 뭐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자, 9절과 10절 보세요. 자, 이렇게 두 증인이 죽어 있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 아주 그 웃지 못할 상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장사 지내지 않았다. 여러분, 죽은 자를 장사 지내지 않은 것은 그 죽은 자에 대한 어떤 감정의 표시입니까? 수치, 모욕. 그렇죠? 자,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러한 극한 감정을 두 증인의 이 지체를 향해서 표출하고 있을까요?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자, 왜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오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의 그 뭐예요?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기 싫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고 그러고 사실 두 증인이 뭐냐면 하나의 일종의 빛이거든요. 잠깐만 빛을 비춰주니까 예, 그거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러한 그 회개를 향한 그 메시지가 달게 느껴지지만 그런 의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이러한 방식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수준 이하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보고 분노해요. 분노의 감정을 넘어서 교회를 염려합니다. 아,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예, 이 불신자들이 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왜 저러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런 수준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세상의 교회를 향한 분노가 교회가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상처가 어떻게 돼요? 쓰라리거든요. 그 쓰라림. 그게 상처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부패하지 않아서 좋은데 아파요. 적어도 교회가 세상에게 이런 아픔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향한 분노, 그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오히려 교회가 건강하다는 표시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요, 항상 모든 걸 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 어떤 한 측면을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항상 세상으로부터 분노를 일으키고 어떤 그런 그 안 좋은 감정을 일으킨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어떤 좀 희망을 주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울이 얘기했듯이 교회와 세상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듯이. 이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양 측면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한 측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에 충실할 때, 이 세상을, 물론 우리가 여기서 증거한다, 회개를 촉구한다 할 때 가가지고 말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건강할 때, 교회가 정말 거룩함을 추구할 때,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 자체가 이 세상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어쨌든 이 구절과 10절에 의하면 사람들은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극도의 수치를 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서로 화해합니다. 근데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그 정치적 정적입니다. 정적. 네.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총독이고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죠. 이 헤롯,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어떤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헤롯은 헤롯대로 유대인들에 있어서 하나의 이긴자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뭐라고 막 영향력을 키우게 되면 이 헤롯 대왕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그 그러니까 헤롯에게도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추종하고 따라봐요. 그러면 이 전제 군주에게는 이인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늘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자,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예수님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의 어떤 앞으로 정치적 그 미래에 상당한 그 이력에 있어서 흠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또 빌라도가 뭐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 스스로, 군중 스스로 예수님을 목박으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죠? 손 안 대고 꼽힌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헤롯이나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됩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두고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제가 죽었을 때 누가 좋아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지금 두 증인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요. 11절에 놀랍게도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는데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은 곳에서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데,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시는데 두 증인은 3일 반? 이거 반자 치울까요? 그럼 3일 후에 딱 예수님하고 일치가 되네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죠. 3일 반. 자, 좀 이따 보면 승천도 나와요. 12절에 아이고 그냥 이건 무시하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승천이죠. 와, 그러고 보니까 죽음, 부활, 승천 똑같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두 증인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3일 반 얘기하다가 함께 승천까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건데, 왜 예수님처럼 3일 후에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고 3일 반이라고 말했을까? 이거는 2,000원. 아, 이거 쪼가다, 그렇죠? 돈 걸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또 상이 필요하죠. 여러분, 왜 3일 반일까? 예, 잽싸게 강의 한번 보셔도 돼요. 3년 반 하고 어떻게? 대비돼서 어떻게 되죠? 어쨌든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와서 가져가세요. 2,000원. 아, 뒷부분은 조금 옆으로 샜는데, 예, 1261 그하고 조금 이제 그런데, 자, 그 3년 반인데요. 3년 반하고 3일 반하고 닮은 꼴이죠. 그죠? 이 본문 안에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 짓지 않고는 3일 반이라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3일 반 동안 두 증인이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장사에 지내지 않고 있었죠. 수치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3년 반이라고 하는 동안 이 두 증인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불을 내려와 땅을 치니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예,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대조가 되죠. 자, 어떤 게 길고 어떤 게 짧아요? 당연히 3년 반이 길고 3일 반이 짧습니다. 닮은 꼴인데. 3년 반의 기간은 영광과 존귀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3일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수치와 모욕의 기간입니다. 어떤 게 길고 어떤 게 짧아요? 영광은 길고 수치는 짧다. 이거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핍박은 정해진 시간에, 짧은 시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다가오는, 직면하는 그런 핍박을 받을 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견뎌라. 다 지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제 여러분 이게 증인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는 거 얘기하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당면한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정말 아주 생생한 문제들이 당장 여러분들 닥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관계없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수치는 짧습니다. 고난은 짧습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쑤시개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아 역시 세대가 다르네. 우리 세대는 그거 많이 얘기했는데 이쑤시개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아시는 분? 네. 하나로 하나로 죽이는 방법. 에? 뭐 하고? 아이스 삼키 한다. 그건 녹죠. 그 위액으로. 에?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와, 상상력 대단하다. 에. 아니, 네. 어쨌든 다양한 시도가 좋습니다. 에. 어디? 저기? 예. 네, 맞습니다. 네, 여기 1,000원 가져가세요. 안 부러지게. 죽을 때까지 찌르면 돼요. 오,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 찌른다. 죽을 때까지 찌르면 돼요. 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요, 그냥 지날 때까지 견디면 돼요. 이기는 방법은. 자, 저도 이렇게 인생을 적지 않게 살았습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지나고 나면 후회가 돼요. 아, 그때 조금 더 인내할 걸, 불평하지 말 걸, 원망하지 말 걸, 멋있게 견딜 걸. 여러분들 젊었을 때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당연히 그렇게 근데 젊었을 때뿐만 아니에요.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멋있게 그런 어려운 기간을 지내보는 거예요. 멋있게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놀랍게 성숙해질 거예요. 틀림없어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찾고 하면서 견디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굉장히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 수치는 짧고 영광은 길다. 3년 반, 3일 반 그것이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12절에 보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구름 타고 하늘. 근데 여러분 이쑤시개로 그 코끼리 이 죽을 때까지 찌른다.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꼭 기억하세요. 네, 가서 또 그 아빠 엄마한테 써먹으세요. 딱 그럼 아마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 세대는 다 이거 알 거예요. 아니면 동생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동생들한테 한번 써먹으세요. 재밌어요. 자, 여기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간다 그랬죠? 우리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여러분 온다 간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신다 오신다 그건 같이 써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오시는 거고 여기서 보면 가는 거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니 자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신다. 1장 7절 뭐라고 그랬어요? 승천이라고 그랬어요?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1장 7절 승천 재림 승천이죠. 똑같아요.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전 우주적으로 공표가 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대관식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enthronement 예? 왕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기에 예수님은 일생 동안 왕으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사셨습니다.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는 더 이상 죽으셔야 할 일이 없으므로 그분은 왕으로서 전 우주적으로 공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왕으로 물론 왕이죠.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불신자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왕으로 전 우주적으로 공표가 될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요. 우리가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휴거를 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런 승천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런 길을 간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고난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과 차이가 하나 딱 나는 게 있어요. 장사 지내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장사 지내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다가 자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아주 고가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깨끗이 그 시신을 씻고 몰약으로 씻고 세마포를 입혀 아주 가지런히 정돈해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장사 지내는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 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하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기절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다. 그래서 깨어났는데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소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적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똑똑한 사람들이. 또 도적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에다가 숨겨놓고 무덤에 비었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도적설. 여러분, 이 도적설도 기절설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장사 지내고 있었거든.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장사 지내요? 확실하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장사 지내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 예수님을 장사를 잘 지냈다는 것은 아레마대 요셉이 예수님에 대한 극도의 경의를 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두 증인은 장사 지내지 않은 채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 앞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극도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더한 수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받는 고난과 물론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희생적 고난이에요. 대속적 고난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러한 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희생적 고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이 희생적 고난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세상의 저항이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으므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두 증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3절 4절에서 두 증인은 두촛대다 그러므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둘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서 증거하는 동공체의 의미가 있고,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배옷을 입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언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5절 6절에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의 선지적 사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선지적 사명을 계속 계승하여 이어가는 그런 부르심, 그런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러나 동시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는 짧고 영광은 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두 증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관전 포인트 뭐였어요? 맞습니다. 네, 받았으니까 돈은 안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맥, 여섯 번째 나팔 심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네.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복수를 행하고, 여러분 복수리 뭐냐면 최순실 씨가 하는 거예요. 무당, 예, 전보고 막 그런 거, 예, 굿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우상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죠. 참 재밌는 게 점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간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분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우리 앞으로 3, 40년을 쫙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의 3, 40년 후에 모든 순간들을 다 알게 되면 우리 정신병 들어요.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문맥에서 여섯 번째 나팔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자들, 복술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을 계속해서 행하던 그 자들이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행하자 어떻게 변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바로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입니다. 바로 이 두 증인,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왕 되심을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이 왕에게로 오시라. 세상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이런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 교회 공동체의 증거의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맞추어 이야기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곳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사회적 배경,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고, 그리고 로마 제국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억압하고 강요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그러한 시대적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황제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그런 수세적이고 그런 방어적인 입장에서 더 나아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줌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바뀌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로마 제국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한 줌에 불과한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변했습니다.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딱 나타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 확 믿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참 이 세상이 굉장히 강고해 보여요.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해 보여요. 너무 미약해 보여요. 그 현실이라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 오늘날보다 이 세상이, 로마 제국이 더 강하여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소수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변했어요. 복음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약하다고 말하지 맙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나오죠. 오늘 뭐 무슨 액티비티에서 공동체 훈련에서 일곱 개 뭐 이게 한 것 같은데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뭘 칭찬받은 거예요? 네? 네? 확실하게 뭘 칭찬받았어요? 어디 계세요? 다시 크게. 네, 여기 나오세요.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아니, 읽는 걸 딱 발견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또 그걸 읽은 것도 큰 용기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어요. 그래서 the best church, 가장 최선의 교회고 라오디아 교회는 the worst church, 가장 최악의 교회. 근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말씀드렸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요. 아, 큰 능력이 있어야 주님의 일도 크게 하고 순종도 잘하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되면 내가 더 잘 섬길 거야. 그게 조건이 충족되잖아요.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당장 하게 돼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 때 이제 그때는 비상 상황이니까 아, 시험 끝나면 성경도 많이 보고 퀴즈도 잘하고 다 그러죠. 근데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절대로 안 그러죠. 팍 퍼져가지고 늦잠 자고. 네. 저도 다 경험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 상태, 그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뭐라도 해요? 복음 때문에 즐거워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저기도 꺼지고 하니까 666에 대해서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10시 5분인데 여러분 피곤하죠? 전혀 나의 기대와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주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의 대답을 너무 잘 이해하고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끝날 거예요. 제가 대학부 때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시간 안 지키는 강사 제일 싫어했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피곤하면 다 그냥 안 들려요. 예. 근데 그냥 처음부터 피곤해하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제가 10시에 끝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거의 마쳤죠. 예. 자, 여러분 이 두 증인 이야기를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광주가 변하고 예? 이 전남이 변하고 한국이 변하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뭘 갖춰졌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으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은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